모든 공감복음의 서두에서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선생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때 당시의 유대 배경으로 봤을 때 신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그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되게 특이한 경우이죠. 오늘도 43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십니다. 43절에 나가려 하시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나가려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빌립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것을 원하시고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빌립을 만나시되 뜻을 가지시고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은 이것인데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는 나의 뒤를 따르라입니다. 뒤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걸어야 할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조건입니다. 이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창세전에 예정된 뜻을 가지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빌립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도를 넘어 제자가 된 표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표식을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제가 예전에 다닌 교회에서는 전도를 할 때, 형제님, 우리 교회에 이쁜 자매님이 많습니다. 한번 와주세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말씀을 가지고 전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는 방법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예수께로 전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교회로 인도는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이유로. 근데 예수께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전도하지 않아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붙여주신 그 사람은 서로를 예수께로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께로.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겪게 되죠. 그것은 46절인데요.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인간은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럴 때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것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멈추어서 자신의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의지를 가지고 그 현장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멈추어서 자신의 고집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기만 할 뿐 아니라 어떻죠? 예수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전국의 교회를 보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의 길에서 잠시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기만 할 뿐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를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할 뿐 아니라 와서 보라, 예수를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빌립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이 있어야 전도하는 영혼에게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내가 먼저 예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일상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살아가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따라가는데 나부터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내가 예배 현장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께로 전도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해야 하고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꺾고 예수께 나오고 그리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칭찬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입바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아, 그래도 걸은 건 대단해 라고 했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두고 저기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기뻐하면서 달려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라고 힘을 쫙 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저주하고 욕까지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했고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많이 꾸짖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칭찬보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때는 한 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이실 때였어요. 백부장이 나와서 내 사랑하는 내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칭찬하신 거죠? 조건이 믿음인 거예요. 가난한 여자에게 주님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내 자녀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방 여자는 상관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칭찬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받고 싶으세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 후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보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나다나엘이 자신의 생각과 편견과 고집을 꺾고 예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반문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빌립에게 반문하면서 메시아의 출신에 대한 이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 나사렛은 사마리아 땅과 같이 천하게 여겨졌고 혼혈 정책으로 더럽혀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출신이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올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사함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편견을 꺾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4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어떻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농장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주와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순간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잘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의미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란 평안을 상징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스가랴 3장 10절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란 평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늘 아래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것은 우리는 유대 배경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평안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무화과 진짜 우리도 그냥 무화과나무 농장 아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까? 네. 도시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편안하고 싶어서.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올까요? 구체적으로 나다나엘이 구했던 평안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여서 미련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그 속에 간사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찢겨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김 집사님과 이 권사님의 예화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권사님이 이제 사이좋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를 다녔던 김 집사님과 이 권사님이었는데 보니까 김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나 이제 미국 가서 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한두 달 지켜보니까 정말 집에 있는 물건들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미국에 가져가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다 하나씩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집이 깨끗해지고 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따, 김 집사님 진짜로 미국 갈란가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어때요?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같은 날 이 출국하기로 했던 이 권사님을 보니까 같이 미국 가기로 했는데 점점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있었던 물건도 더 가지고 있고 권사님 이거 미국 가면 필요 없지 않아? 가만히 놔둬봐. 혹시 모른게. 그러면서 이제 막 정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미국 안 갈 것 같아. 미국 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고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사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전제하심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49절 5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와 같은 고백은 성령께서 신자를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의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믿음의 고백이죠? 그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큰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들은 십자가를 고난, 고통, 죽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큰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최종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였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늘의 문이 닫혀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와 고통과 그 고난의 이유의 근본은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허시면서 막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되었던 길을 이어주는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밝히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 예수님의 길,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요, 실제로는 다른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 길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길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길 말고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닦아놓으신 길,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전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으니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지금은 신대원 이제 2학년인데 27대 신학교 1학년 때 자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게임을 막 하다가 아, 새벽 기도 갈 시간이네? 한 판 더 하고 가야겠다. 아, 근데 졌어요. 이겨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판 더 하다니까 새벽 기도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와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다 나아가고 막 나팔 소리 듣고 막 예? 나아가는데 예수님 나를 안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나를 안 부르시지? 그 순간에 저에게 밀려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 왜죠? 그게 한 번이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게임 안 했습니다. 예. 그대로 게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말로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꿈으로도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정결한 신부의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은 교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보 취급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손해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이 한마디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바보 취급당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세상에서 손해보지만 왜 인내하냐면 주님이 마침내 나오셨을 때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한마디잖아요. 우리 그 한마디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셨을 때에 그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